365일 366일 다시 365일 329일 이렇게 1425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5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한껏 전문의 핸드폰으로 녹음하여 퀴즈 노 세월 Gmail kidskanowseol@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오프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회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경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3월 10일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의로운 변호사를 꿈꾸며 자신보다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을 먼저 생각하던 김담비. 3월 11일 축구 관람을 좋아했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던 강우영. 세계 곳곳에서 봉사와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구호활동가가 꿈이었던 겹겹이 전하영. 3월 13일 만화가가 꿈이었고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친구들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김소정. 3월 16일 국제구호활동의사가 되고 싶었던 일반 반장 우리 예쁜이 미지세계 유미지.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 찬미공주입니다. 풍주입니다. 정미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에 독감 때문에 방송도 못하고. 지금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오래가네요. 타미플로 그 약 먹으면 출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안 나가셨어요? 안 나가기는 했어요. 무조건 쉬어야 돼, 무조건. 그 약이 독해서 그런지 먹고 나면 그냥 해롱해롱 멍하죠. 버리고 멍해지고. 그래서 한 2박 3일을 계속 누워있었나 봐요. 아파 보여요.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3월 11일에 가지고 오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1주년에서 아. 탄핵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3월 10일 날 녹음했던 3회 거를 듣고 왔는데 그때도 찬미공주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4.16 연대에서 논평이 나왔거든요. 박근혜 탄핵 1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박근혜를 비롯한 불의한 세력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채 박근혜 탄핵 1년을 맞이한 것에 대한 4.16 연대의 논평. 2018년 3월 10일 오늘은 촛불과 연대로 일어선 국민의힘으로 박근혜가 탄핵된 지 1년이 된 날이다. 작년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 가만히 있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그날들. 우리는 청와대로 향해 불의한 세력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국민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천만 촛불의 물결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2014년 4월 16일의 파문과 충격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다짐이 되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은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가 노란 리본은 촛불이 되었고 이 힘은 결국 얼어붙은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시대의 봄을 열어내고야 말았다. 그러나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에게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안타까운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김장수, 김관진, 국정원, 검찰, 해경, 언론 등 세월호 참사와 직결된 정부, 권력 핵심부의 책임자들에게 2014년 4월 16일에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기소와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 불의한 세력에게 내려진 2017년 3월 10일의 심판이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우리 사회에 뿌리 박힌 적폐 세력이 농단이 여전히 암약하고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는 4년 전 검찰이 세월호 침몰 의혹에 대한 규명의 핵심적 조사 결과를 은폐한 충격적인 보도가 있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 1년, 우리는 다시 묻는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 박근혜를. 그리고 권력 핵심부의 부역자들 전원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로 기소하고 처벌하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일어선 국민의 힘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야무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미 날이 갈수록 나로부터 든 작은 촛불 하나, 노란 리본 하나가 더욱 거세찬 힘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손잡고 국민의 힘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적폐 청산, 안전사회 건설을 이룩하겠다는 4월 16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오늘 탄핵 1년을 맞이하여 다시 천명한다. 2018년 3월 10일 4.16 연대. 기억하는데 탄핵돼서 기분 정말 좋았잖아요. 네. 작년에. 그런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없다는 주문을 듣고 나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촛불의 힘이 아니었으면은 헌법재판관들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4주기 촛불혁명 1주년 특별 사진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갔었어요. 사진전 안에 또 그날 세월호의 악인들 해가지고 명단이 쫙 세월호의 의인들 해서 이름들이 쫙 한 사람씩 다 부르면서 빨리 진실도 규명되고 감옥 갈 사람은 감옥 가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벌을 하면서 처벌을 받아야 돼. 네. 책임도 져야 돼. 엄청 많던데요. 악인들이. 악인들도 의인들도 많겠죠. 예.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민간 잠수사들에 의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로 개정이 됐대요. 진정한 피해 보상은 보상액이 아닌 피해자 관점에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존중될 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보다는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만 돼. 김관진이 11월 22일 날 처음에 구속됐었잖아요. 네. 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때문에 들어갔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나왔죠. 그래서 혐의를 추가해서 기소를 한 거래요. 세월호 참사 관련된 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3월 7일 날 또 기각됐죠. 김관진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이었던 2014년 7월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수정해서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대요. 그때 옛날에 다 얘기했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뒤에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당일 오전 9시 30분으로 기록했다가 사후에 오전 10시로 조작한 거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추가로 청구됐는데 네. 김 전 장관은 참사 당시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어서 청와대 보고 조작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대요. 근데 실제로 김 전 장관은 2014년 6월에 국가안보실장에 선임됐대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조작된 시점은 2014년 10월 23일인 거야. 결국은 세월호 참사 사고가 났던 그때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지만 조작할 때는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참사 날 때 그 안보실장 아니었다고 얘기를 한 거고. 말이야 막걸리야.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까지 가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2014년 10월에 우리나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라는 곳에 자유항주실험 네. 검찰은 이미 자유항주실험 결과도 알고 있었어요. 2014년 10월에 검찰이 네.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검찰은 조타미숙하고 화물솔림이 침몰 원인이라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조타미숙은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 전에 검찰은 이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조타를 최대한 돌리고 화물 이동이 없어도 30도 이상 기울 수 있다는 보고를 본인들은 받은 거야. 근데 그걸 부각시킨 거지. 증거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는 제출하지 않고 우리한테 설명도 안 했던 거지. 근데 이번에 네덜란드에 나온 결과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나온 자유항주실험 보고랑 비슷하게 나왔다. 알고 보니까 숨겼던 거고 증거를 법원에 검찰이 내지도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법원은 조타미숙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고 그동안 나왔던 결과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몇 년이야. 이번이 사주기잖아요. 사주기죠. 그렇죠. 헛짓거리를 만드는 거지. 많은 방해와 공작과 그렇죠. 거짓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있었다니 화가 나. 아, 조타미숙하고 화물쏠림이라고 했는데 조타미숙은 안 받아들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화물쏠림이 없어도 배가 침몰한대. 그럼 뭐야? 자유항주 모의 실험 결과에서 은폐된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급변침은 없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로서는 급변침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급변침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하나 조작이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점이 보이고 이러는 것 같아. 4년 전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출신인자가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지금의 선체조사위원회에 들어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4년 전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선체모형 자유항주 모의실험은 없었다고 답변을 계속 해봤대. 그 사람이 지금 조사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거지. 아니, 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거기다가 잔다면 정말 황전원도 다들 청원하셨습니까? 청원했죠. 벌써 사주기가 다가오네요. 부프로젝트에서 했던 미친 김 감독이 네네. 한 영화가 이번 4월 달에 개봉되잖아요. 제목이 그날 바다. 사라진 20분 벗어난 경로. 2014년 4월 16일 그날 바다. 아, 이번에 좀 뭐가 밝혀지고 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더 이상 사람도 힘들지 않게. 4.16 기억 저장소에서 제2회 단원고 4.16 기억교실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한다고 해요. 네 번의 강의가 있는데 아이들의 꿈, 4.16과 기억, 4.16 이야기, 기억과 약속의 길. 모집은 3월 24일까지 한다고 해요. 로란 리본을 위하여 네. 김아랑 선수에게 네. 노래도 그 윤민선 님이 윤민석? 윤민선 아니고 헌정가? 아, 멋진 일을... 파면대 1층 카페 통인에서 꽃마중에 너희를 담은 시간 의자 저는 의자. 하나 봐요. 꽃마중은 세월호 가족 동아리 모임인 거죠. 꽃누름이 아파. 그분들이 직접 만드신 것들을 꽃잎 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전시를 진행한다고 해요. 3월 5일부터 4월 20일까지. 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네요. 3월 1일 날 보수 집회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광화문 광장의 희망촛불이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서 그쵸? 천막도 부서지고 처참하더라고요. 에이! 광기야 광기. 오늘도 여기 오는 길에 태극기 부대 앞에 선두가 대한애국당이고 조원진. 조원진과 조원진 다시 저기로 가지 않았어요? 자유당? 아니야. 다시 안 갔어. 거기 대한애국당이에요. 내 아세요? 생각에는 그게 허브인 것 같아. 허브. 다른 어디서든 간에 돈을 보낼 곳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쨌든 선두는 대한애국당. 근데 꼭 태극기 밑에다가 그 성조기까지 너무 우울하네. 좀 신나는 얘기 좀. 공연 얘기. 참미공주? 네네. 공연은 지금 완전 암흑 침울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잠수 타신 연출도 계시고 벌써 이제 나올까봐. 그리고 미투가 나올까봐. 네. 그리고 대한. 연출이나 이런 걸 맡겨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지 말아달라. 연출 의뢰하는 것도 안 하고 뭐 연출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지금 뭐 우울하고 또 새학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수들이 또 많이 연루가 되고 학교에서 많이 연루가 됐잖아요. 교수들도 안 걸린 데가 없어 지금. 거의 연극 우영 쪽도 마찬가지고 영화판도 지금 그렇죠. 예, 영화 쪽도 그렇고 그쵸. 페이스북에서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페이지가 있어요. 끊임없이 피해 신고 센터도 따로 만들어서 피해 사실도 또 요구하고 또 상담을 운영하고 있고 관객들이 지지한다 하면서 또 집회를 해줘서 또 그거에 또 자극을 받아서 많이 모여서 의논하고 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의 세 번째 정기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피해자들을 제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또 보호하고 하는 행동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공연 보기도 힘들고 저도 아는 지인들을 만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영국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조차도 만나서 얘기하는 것 자체 너무 힘드니까 술 한잔하거나 이런 거를 저도 스스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아픈 것도 별로 만나서 얘기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얘기 자체가 너무 슬프고 힘든 상황이니까 부딪히는 거죠 제 안에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연극은 무대 위에 올리기 전에 워크숍 비슷하게 해요. 네. 공연을 만들면 낭독 공연이라고 해서 또 그 읽는 공연을 또 하고 또 지인들 같이 불러서 피드백 계속 받고 또 그게 이제 다음 단계는 워크숍 공연도 하고 계속 피드백 이렇게 차근차근 공연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최종 단계에 가는데 며칠 전에 낭독 공연을 갔었어요. 우연찮게. 근데 거기 가서도 연극인들의 자기 얘기를 하는데 실수와 범죄에 대한 얘기를 연극인들 연습할 때 실수했던 거 그런 실수로 착각되어지는 범죄들에 대한 얘기들 또 정치인의 범죄들 본인들은 실수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치인의 실수는 어떻게 보면 어떨 때 보면 범죄와 결국에는 그런 얘기가 남자 여자의 성폭력 이런 얘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게 또 맞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될지 되게 조심스럽고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투였다. 그 상대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있는데 그런 얘기 이제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건 다반사하게 퍼져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의 인식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냥 실수였던 거고 그래.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고 오히려 떠벌리고 다니는 그런 인식 자체가 먼저 바뀌어야 그래.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계속 실수인데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제3자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행동을 취해줘야 하는 것인가 연극에서는 그 3자가 그걸 봤어요. 근데 남자는 유부남이고 여자를 좋아하게 돼서 키스하려 하고 껴안고 했던 건데 다른 3자가 그걸 보고 나서 여자를 피해자화 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왜 너는 가만히 있고 뭐 하는 거냐고 유부남을 뭐 하고 이런 얘기를 막 공연에서 하니까 그 여자 회사가 왜 자꾸 나를 피해자 피해자로 몰고 가느냐고.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 자꾸 이러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여자가 뛰쳐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의식이 아직 우리가 변화가 되지가 않아서 그래서 되게 지금 이 앞으로 한 발 더 그러니까 그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거를 다 피해자 할 수도 없고 다 범죄자라고 그쵸. 얘기할 수도 없고 조금 한 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그쵸. 이 앞을 나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이제 자구체적으로 연극인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거기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 앞에 한 발짝을 어떻게 형성을 시켜줘야 하고 우리 안에서 그걸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정답은 줄 수는 없지만 그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자들만 피해받았던 이야기들은 어렵게 꺼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기억을 못하거나 너무 떳떳하거나 뭐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또 지금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여자들하고는 일을 같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그러니까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지시를 뭐 카톡으로 하거나 이메일로 한다든가. 예, 그 이제 회사 차원에서도 들은 얘기인데 회사에서도 회식을 저녁에는 회식을 거의 안 하고 점심 때 회식을 한다든지. 그건 좋네요. 그러니까 업무의 연장이 쳐야 되는데 회식을 하자 그래. 점심 때 해도 되는 거네. 그래, 점심 때 한 2시간 정도. 회식이나 술자리에 안 가면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외되는 경우가 많이 그럴 것 같아요. 있었었죠. 그치.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들들을 잘 키워야 돼요. 엄마들이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왜 계속 우울한 얘기로 지금 아니 이렇게 시대가 우울해. 네,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좋은 얘기들도 있긴 하죠. 네. 그게 뭐죠? 근데 자꾸 얘기하면은 사실 나는 문파긴 한데 자꾸 얘기하면은 니네 정말 너무해 막 이런 소리 나올 거 같아 지금. 정말 좋은데 난 좋아요. 좋잖아. 아, 막 이렇게 우울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가도 이렇게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이런 대통령에 대한 사진들이 올라오면은 또 기분이 또 좋아지긴 해요. 좋은 일들 많이 하니까. 기쁜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 미투 운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 아유. 130조를 다 읽었어요. 헌법 네. 전문에서 부칙까지. 그런데 지방선거가 6월에 있는 거죠. 개헌을 같이 하려고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헌법 국민이 참여하는 대통령을 개헌한 2월 19일에서 3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았어요. 제안도 하고 자료도 올리고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준 국민들의 의견을 개헌 자문 안 마련 시에 참고하도록 한다. 국가원수 조항 폐지. 헌법 제66조 1항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가원수라고 네. 나와 있는데 행정부 수반으로서도 외국에 대해 충분히 국가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제왕적 표현을 삭제하자는 견해인데 근데 반대가 더 많은데요. 국가를 대표하면서 국민 통합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원수가 있어야 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는 이렇게 삭제하자 그러고 이쪽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 국가원수의 사전적 의미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며 국제법상 외국에 대하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격을 갖춘 주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원수직을 폐지하는 이유가 유신헌법의 잔재이자 대통령이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국가원수직 조항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고 하나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삭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폐지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정부에서 폐지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참 애매해요 지금. 여기도 사람이 먼저네요. 어찌됐건 간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라는 단어가 빨갱이 시절이나 그거에 대한 원수 그것 때문에 연관지어서 그게 굉장히 큰 권위를 갖고 있고 이런 느낌 때문에 갖고 있는 선입견이 아닐까요? 어차피 대통령 국가의 원수는 맞는 거죠.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지.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제66조 1항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거슬리네요. 아, 그래요? 한쪽에서는 유신 헌법에 잔재가 있으니까 삭제하자. 한쪽에서는 국가를 대표하는 거니까 굳이 삭제할 필요 필요가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좋네요.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이거 좋네요. 그래. 찬성이 되게 많네요. 16,050명, 반대가 4,710명. 국민 소환제가 뭐예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이 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를 뜻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왜 찬성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직무 수행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 소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민 소환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오남용의 위험성도 적다는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은 국민 소환제가 남용될 경우 정상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풍주쌤 생각은? 전 찬성이요. 네. 그 지역구에서만 투표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 지역구를 없애는 그 이후에를 해도 의의가 있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춘천에서 네. 김진태를 뽑아주는 거하고 강남에서 계속 자유한국당을 뽑아주는 거랑 지역구에서만 하게 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그리고 60 항쟁까지 불의의 한 건 4.19 민주이념만 명시되어 있는데 4.19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에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한 생각인데 반대 의견은 역사적 평가나 가치가 아직 확립되지 않는 사건을 헌법의 전문에 담을 경우 국민들 간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의 전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넣어야 될 것 같네요. 넣어야 될 것 같네요. 반대 의견이 더 수상해. 너! 그러네요. 역사적 평가나 가치를 확립되지 않았다고? 어허. 솔직히 이런 댓글들도 좀 걸러서 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공인인증서 깔아야 되고 공인인증서 없이는 안 되는 걸로. 찬성합니다. 의견에 5.18은 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폄훼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의 민주화운동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 의견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저 찬성이요.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이요.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꼭 기록에 남겨져서 잘 배우고 후세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새겨듣고 근대화하고 현대 쪽은 역사 시간에 역사를 배우면서 왜 천사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이런 걸 배우면서 점점 근대화 쪽에는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지 그러니까. 되게 그게 의문이스러웠는데 나이 먹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네. 이런 거는 자기네들 그걸 밝히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그치.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2.18 기념식에 대통령으로 처음 참석했다고 해서 2.18이 뭐지? 그랬거든요. 네. 대구에 그래서 그게 도화선이 돼서 4.19가 일어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제주 4.3 그것도 잘 몰랐었거든. 근데 현대 들어와서는 정말 부끄러운 역사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싶지 않아서 역사책에는 되게 흐지부지하게 끝으로 나 있잖아요. 뭉탱이로 넘어가든지. 그쵸, 맞아. 뭉탱이로 넘어가죠. 그 사실은 그런 게 더 중요한데 빗살무늬 토기가 뭐가 뭐 물론 중요하긴 하겠 그런 거보다는 이쪽을 더 많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헌 어떤 개헌을 할지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 거기를 한번 그렇죠.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풍주쌤 수비약은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죠. 풍주쌤 수비약 연도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한번 들어볼까요? 연도카드요? 한유쌤의 수비학. 네. 저번 시간에 잠정적으로 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모른다고 하시니 AS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연도카드라고 하는 거는 연도잖아요. 네. 그 해의 연도를 먼저 더하세요. 2018년이니까 2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8을 그러면은 올해 연도가 11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달력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11번이라는 연도카드가 깔려 있는 거죠. 저스티스, 저스티스.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생일을 더하는 거예요. 생일을 더하면은 생년월일 중에 생년은 빼고 예. 생일만 7월 3일이면 7 더하기 3을 하세요. 그러면 10이 나와요. 제가 솔 넘버를 가르쳐 드렸을 때는 생년월일을 전부 더하는 거죠. 네네. 총 8자리를 더하는 거고요. 네. 문 넘버는 자신이 태어난 생일만 더해요. 7월 3일이면 7 더하기 3 해갖고 10이 나오죠. 2018년도가 11번이었고요. 네. 지금 생일을 더한 게 문 넘버가 10이잖아요. 네. 그러면 11 더하기 10을 하세요. 그럼 21. 그러면 21이 나오죠. 네. 그러면은 연도카드가 21번인 거예요. 22번까지 있는데 22번은 0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21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21번이 월드예요. 월드? 일단은 타로카드 11번이 저스티스예요. 저스티스 카드가 여인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모자라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거는 칼로 칼같이 잘라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월드는 21 뭐죠? 월드가 그림을 보면 일단은 영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벌거벗은 여인이. 그 영을 자신의 집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키워드가 좋든 싫든 내 집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네. 알겠어요. 누가 21번인가요? 아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그러면서 내가 몇 번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예. 알겠어요. 작년이 2017년도여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운명의 수레바퀴. 네.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오고 내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서 계속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올해는 저스티스. 그 저스티스니까는 칼같이 버릴 건 다 버리고 잘라라는 얘긴 거죠. 예. 그래서 MB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출석하는 건가요?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MB 변호사 구할 돈이 없어서 자원봉사를 해줄 변호사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어요. 내가 해줄게. 자, 추천곡. 김영석 작곡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헌정한 곡인데요.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요. 대통령 전용곡이에요. 대통령이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 노래가 깔리더라고요. 헌정곡이었어요. 김영석 작곡가 문재인 대통령 헌정곡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듣고 왔습니다. 오 멋집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음악은 네. 많이 들어봤는데 오, 이게 그래요? 그거라는 거는 몰랐죠. 네. 네. 그래서 김영석님이 헌정한 곡이네요. 네. 아, 요즘에 너무 네. 멋지시잖아요 우리 대통령님. 너무 멋지잖아. 예. 아,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내가 자꾸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28 기념식 때도 대통령이 처음 온 거였다고 얘기를 하고요. 북한과의 관계, 올림픽을 정말 잘 평화적으로 활용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 이 계기로 해서 그쵸. 이렇게까지 왔다는 게 정말 와 작년에는 막 전쟁 일어날 그 난리가 났었었는데 불과 몇 개월 전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2018년도 3월 9일 CNN 서울특파원 윌 리플리가 제목은 진정한 승리자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을 동시에 이끈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해야 한다 일주일 전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이렇게 쓰고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맞아요. 너무 멋있어요. 정말이지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수치스럽고 창피했고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뿌듯한 거죠. 네, 아 네. 내가 보고 사는가? 요즘 들어서 마음에 드는 문구가 문재인 보유국이다. 핵 보유국이 아니라 문재인 보유국이다. 오래됐네. 예. 맞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74학위 10년 만에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대요. 그동안 이명박과 박근혜 때는 대통령 주관이 아니었다는 얘긴 거죠. 원래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할 일은 안 한 거야. 비즈니스 플랜들이 예전에는 단상에 올라와서 대표로 한 사람만 받고 이번에는 직접 일일이 단상에서 내려와서 계급장을 달아줄 때 한쪽은 대통령이 달고 한쪽은 학부모님이 다루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그쵸. 그래도 얼마나 뿌듯했을 거예요. 일단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자기 어깨에 그럼. 직접 계급장을 달아줬다고 하는 거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 이런 경우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요. 엉뚱한 대통령도 아니고 좋네요. 네, 그렇죠. 처음은 암울했지만 육사 졸업식에서 대통령이 네. 연설할 때 국민들 앞에는 앞에서는 저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군인들 앞에서는 나는이라고 표현. 되게 멋져요. 멋지네요. 네, 멋져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고 대통령 얘기를. 그렇죠. 세계 여성의 날이었나? 네. 아, 아마 그랬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한테 네. 그 장미꽃 한 송이씩 대통령 양복 왼쪽에 요즘은 반다비 배지를 꼭 달고 계시죠. 반다비가 뭐예요? 패럴림픽 그 마스코트 곰돌 있잖아요. 아, 곰돌이 이름이 반다비에 반달이잖아. 반달곰이잖아. 네. 아까 반다비고 호랑이는 수호랑 수호랑 우리 88올림픽 때는 호돌이었잖아. 평창올림픽의 열기로 수호랑 캐릭터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반다비는 패럴림픽의 마스코트고 수호랑은 이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휴가를 즐기고 있는 사진 있는데 반다비는 이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그쵸, 네. 어저께부터 시작했죠. 네. 주민센터를 이렇게 몇 군데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꼬마애가 수호랑 캐릭터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수호랑 뭔가 어떤 엄마 그 엄마가 아이 집에도 있잖아 막 그러더라고. 잠깐만 만지고 내려놔 막 그러더라고.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귀엽잖아. 기분 좋네요. 네. 네. 아무튼 오늘은 네. 박근혜 탄핵 1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네. 예, 예. 그렇지만 추천곡은 멋진 미스터 프레지던트. 네. 당연히 그 박근혜를 위한 곡 아닙니다. 아 그렇죠. 미스터입니다. 미스터. MB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박근혜 때 그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안 돼! 기각이 된다고 했을 때 네. 촛불 집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었대요. 예, 그때 한창 막 그럼요. 말이 나왔었죠. 네. 근데 그것도 청와대 경호처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네. 얘기를 들었어요. 모의를 위한 사령부 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구흥모 중장이었대요. 2015년에 8월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갖고 나라가 거꾸로 가냐 막 이런 말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재개했다네요. 아직도 국민으로 있는 거예요? 중장이라는데요? 다시 또 우울해졌나요? 아 예. 하지 말지 아니면 미안해. 기분 좋게 끝내려고. 아 미안해. 그럼 하나 더. 하나는 이명박 때 무궁화 3호 1000억 원짜리 가치를 5억 원에 헐값에 매각했다. 미안해요. 아, 이명박 무서워. 포스코에서 임원인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이명박 그때 당시에 이렇게 훑고 지나간 게 마적대가 와서 후루룩 하고 간 나라를 그렇게 헤쳐먹고 나간 것 같아. 다시 네. 문재인 보유국이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25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